HUBS HUBS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HUBS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HUBS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비와 강풍에 의해 수도권 곳곳에서 지하차도가 잠기고 공사장 외벽이 분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생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정부 지원 대상인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숨진 뒤에야 발견되는 위기가구 문제입니다. 위기가구 관련 사례와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전국에 강풍이 불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6일 새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굴다리와 사거리 도로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 등에서도 도로와 건물 지하 등이 침수돼 배수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지난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강화의 한 낚시터에서는 낚시객 3명이 차오른 빗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된 사건도 발생했죠. 비와 함께 많은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서울 마포구 만리제로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건물 윗부분의 외벽 비계와 가림막이 강풍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인근 주민은 공사 현장의 가림막이 45도까지 기울어졌다. 3분의 2가 넘어가 있었고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일부 구간이 안전조치를 완료하는 2시간 동안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 혼잡을 빚었죠. 경기의정부와 성남 등에서는 가로등과 가로수가 뽑히기도 했는데요. 강한 바람이 분 제주에선 나무와 신호등이 쓰러지고 전봇대 전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또 항공기 운항에 있어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오전 9시 30분 기준 제주공항으로 가는 국내선 항공편 20편이 취소됐고 국내선 22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폭우와 강풍 피해로 인한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야외 활동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대상인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숨진 뒤에야 발견되는 위기가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문을 열어야만 할 수 있는 열악한 삶도 많은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지난 4월 전남 목포에선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3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조현병과 우울증으로 생업도 포기하고 고립된 상태였죠. 전남 목포시 상동 맞춤형 복지팀 주무관에 따르면 화장실이나 베란다까지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벽과 천장에는 바퀴벌레와 거미줄로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행정 시스템으로는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단전과 단수 등 정부가 위기 가구를 찾을 때 쓰는 위기 정보로는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위기 정보 종류는 갈수록 늘지만 직접 문을 열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각지대는 여전하죠.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민간 인력까지 동원해 닫힌 문을 한 곳씩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위기 가구들에는 생활비 지원과 함께 장애인용 화장실 같은 시설을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혹여 놓칠 수 있는 이들을 위해 전라남도는 아예 전용 콜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앞선 상담사의 근무 시간이 자정을 넘기면 다음 상담사와 근무를 교대합니다. 위기 가구의 전화를 24시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콜센터의 불은 꺼지지 않죠. 하지만 콜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3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위기 가구 증가 속도를 복지 담당 공무원 수가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1년 전 정부는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종합계획을 내놨지만 인력 수급 대책은 부족했죠. 복지부는 민간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7일 허브스 브리핑에선 비와 강풍에 의한 수도권 피해 사건과 위기 가구의 문제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허브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이른 새벽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경기 북부와 동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갑작스레 내리는 비가 있을 수 있으니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이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입니다. 비가 온 뒤로 급격하게 일교차가 커지는데요. 감기에 유의하시고 기온에 맞는 옷차림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의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입니다.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태희, 아나운서 김준영, 그리고 엔지니어 문예인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